없이 잊을래요. 사랑도 주고 눈물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사랑 망설이고 있답니다. 눈을 감고 지울래요.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사랑 나 홀로 서서